바로 지금 여기 이겨나 눈 감으면 봄은 아득하고 여긴 찬숨만 가득한데 모진 겨울 네가 흘렸던 피에서 빨갛게 나는 태어났지 설중의 동백 수선화 그대 날 뭐라고 불러도 좋아 They say life is full of paradox 어딘가를 두지 can't use this marathon 세상은 너에게만 모질까 누구나 힘들다 어른이 된 내게 그 말은 못되네 위로가 똑바로 들어겨오라 네가 날 피운 거 나 이제 내 가지로 파란 향을 피울 거야 내가 알려줄게 다른 하늘이 숨을 힘껏 불러올게 너를 닮았던 가을 밝게 번지는 불빛은 얼어붙은 태양 가려진 달처럼 아직 존재해도 기다림의 끝은